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조국을 평강 고기가공 공장에 모셨습니다. 모자이크 벽화에는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오르시어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유로운 영상이 숭엄하게 형상돼 있습니다. 준공식이 12일에 진행됐습니다.